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자 대동강의 해맞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 대동강의 해맞이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최 49 1960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가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직한 총련 조니가 되어 혁명의 대를 이어 이 세상 끝까지 주체의 찬란한 노후를 펼쳐가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리상과 포부, 희망이 있다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사상과 드팀없는 신념,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낙관하시는 불굴의 혁명적 유월정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심오한 사상은 격동적이면서도 율율하고 기백이 넘치는 특색 있는 손율에 의해서 훌륭하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복하는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 대동강의 해맞이는 주체의 흉령 위협을 대를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가시려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 의지가 투철하게 반영된 명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의 신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정 작사, 박명송 작곡인 가요 우리의 신념은 주체 배해고 201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 혁명 비업을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이 막아 나선다 해도 언제나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그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성만을 떨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가 그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 것은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의 신념이라는 글발로 작품의 사상 주제종 대용을 뚜렷이 제시하고 간결하고 통섭적이며 뜻이 깊은 가사 형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요는 우의지적인 성격과 힘있고 박력있는 행진곡적인 양상을 기본으로 하여 손율을 존경해 나갑니다. 라네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이 부분 형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선율은 그대로 경려는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 혁명 위협을 기어이 완수하려는 옥족불변의 조은이민족 감정을 힘있고 박력에 있으면서도 정수가 차넘치게 형상한 시대의 메아리입니다. 이처럼 가요 우리의 신념은 천만 국민의 옥족불변의 신념의 세계를 간결한 시적 형상과 특색 있는 양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을 알려 새세기 가요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백두의 속 시작된 길 세대를 이루며 소란 품과 불비 속에서 지켜온 이 신념 함정만 부르러 굳세게 간직한 우리 신념 누가 꿈꾸랴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